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이스라엘 국방상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거두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서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25일 이스라엘 국방상이라는 자는 어느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와 미국 사이의 대결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걸거두는 망발을 제시했다. 이스라엘 국방상의 망발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추악하고 천하무도한 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미국의 비어 밑에 중동에서 유일하게 도적고양이처럼 비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하여 떠들어대며 헐뜯고 있는 것은 중동 평화의 교란자, 아랍 영토의 강점자, 반인륜 범죄의 주범으로서 저들에게 쏠리는 세계적인 규탄과 저주를 모멸해버리는 교활한 술책이다. 우리는 자주와 정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원칙적 입장으로부터 강점된 영토를 되찾고 구두수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창설을 비롯한 자기의 합법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팔레스타인민의 투쟁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와 중동 아랍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혹한 정세의 근원은 세기를 이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끊임없는 핵 위협, 제재 압박 책동에 있다. 우리의 핵 보유는 미국의 침략과 도발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우리 핵무력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이다. 그간 누구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서 없이 끝까지 천백배의 징벌을 안기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터팀없는 의지며 기질이다. 이스라엘은 아랍의 영토를 강점하고 중동 평화 과정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가려버리고 우리를 악랄하게 걸거드는 것이 초래할 후과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